8 UBS. RCC라. 안녕하세요, 하구 여러분. 알아두면 쓸데 있는 HBS 시사라디오 RCC라입니다. 저희 RCC라에선 매주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좋을 시사 상식을 보다 재미있게 알려드릴 예정이랍니다. 뉴스에서 심각하게 다루는 주제들, 너무 먼 나라 이야기 같지 않으셨나요? 신문은 재미없고 지루하다고요? RCC라에서 재밌고 알차게 배워봐요. 4주 만에 다시 RCC라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벌써 10월도 다 지나가 11월을 앞두고 있습니다. 10월의 마지막 날인 내일은 할로윈 데이인데요. 작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가 일어나고 꼬박 1년이 지났습니다. 얼마 전 1주기 시민 추모 대회를 가지기도 했는데요. 참사 이후 1년, 과연 진상규명과 관련법 제정이 어떻게 마무리되었을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태원 참사 1주기입니다. 함께 알아보러 가볼까요? 이태원 참사는 2022년 10월 29일 토요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이태원 세계음식거리와 해밀턴 호텔 서편 좁은 골목 쪽에 할로윈 축제로 수많은 인파가 몰린 와중에 발생한 압사사고로 이 사고로 인해 196명이 다치고 159명이 숨졌습니다. 사고의 원인으로는 안전불감증, 무질서, 병목현상, 군중유체화 현상 및 관계당국의 안전관리와 통제 부족으로 규명됐는데요. 병목현상이란 넓은 도로가 특정 부분부터 대폭 줄어들어 발생하는 교통 체증 현상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태원 세계 음식거리 해밀턴 호텔 서측 골목은 골목의 넓이가 5.5평 정도로 사람이 셋 이상만 지나가도 어깨가 부딪힐 정도로 좁습니다. 이 골목으로 대략 10만 명의 인파가 몰리며 변목 현상이 발생해 통행이 어려워졌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 좁은 골목에 들어갈 수 있는 최대 수용 인원의 약 7배나 많은 숫자입니다. 또한 군중 유체화 현상이란 인파로 인해 개인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군중 전체가 물에 휩쓸린 것처럼 움직이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저렇듯 인파가 몰린 상황 속에선 빠져나오고 싶어도 빠져나올 수 없는 것이죠. 전후좌우로 한 사람만 건너뛰어도 소통이 안 돼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 수 없을 만큼 혼란스러웠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길 한가운데에 30분 이상 갇혀있던 사람들이 빠져나가기 위해 바깥으로 점점 더 큰 압박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비탈길 아래쪽으로 큰 힘이 쏠리며 군중이 무너지며 붕괴한 것이죠. 백승주 한국열린사이버대학 특임교수는 이것이 군중 과밀시 보이는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군중 밀집도가 1m제곱당 10명을 초과하면 정상군중이 이상군중으로 변하며 이상군중은 의사소통 불가, 야유 등 비도덕적인 모순된 행동, 옆 사람을 밀치는 등의 경쟁 행동을 보이는데 이태원에서 이 세 가지가 다 보였다며 이는 개개인의 의도가 아니라 이상군중의 행동이라는 겁니다.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미리 대체를 해 군중 밀집도를 관리했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사실 사고 전날인 10월 28일 이미 수차례 이상징후가 감지됐었습니다. 인파로 인해 시비가 걸린 일도 많았고 밀려 넘어지는 등 위험한 모습을 볼 수 있었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습니다. 금요일인 전날보다 사고 당일인 토요일 더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것은 불보듯 뻔했음에도 지자체나 정부는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할로윈을 앞두고 종합치안대책 보도자료를 배포했었는데요. 이에 따르면 이태원 일대에 인파가 10만 명 이상 몰릴 것으로 예상해 경찰 200여 명을 배치할 것을 계획했으나 2020년과 2021년에 있었던 군중을 통제하여 압사를 막는 대책은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이번 할로윈에 예상은 없는 인파가 몰려 안전사고 우려가 있다 는 보고서가 제출되었음에도 경비 운용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것입니다. 게다가 사고 당일 이태원에는 당초 계획 인원인 200명이 아닌 137명이 배치되었고 정부의 기조에 따라 마약 단속을 위한 사복경찰이 대거 투입되었습니다. 이러한 군중통제에서 사복경찰은 제복경찰과 달리 민간인과 구분이 가지 않아 통제 역할에 한계가 있었던 것이죠. 최근 6년간 2022년에 가장 많은 경찰 직원 인원이 순수 치안 업무를 위해 동원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인원은 인파 통제가 아닌 마약 등 범죄 예방을 중점으로 두어 거리 통제에 실패한 것이 이 사건의 원인 중 하나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한편 일본 도쿄에서 같은 날 치른 할로윈 행사에서는 한국과는 다른 모습을 보였는데요. 수백 명의 경찰과 압사 사고를 막기 위한 DJ 폴리스, 경찰차 위에 올라가 보행자들을 안내하는 특별경찰이 특징적입니다. 일본은 2001년 아카시 불꽃축제 압사 사고 이후 효고형 현잡 경비 매뉴얼을 만들어 철저히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효고형 매뉴얼을 참조해 2021년 지역축제장 안전관리 매뉴얼을 만들었음에도 이태원에서 축제 주체가 없다는 이유로 매뉴얼이 작동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매뉴얼은 주체 측이 있을 때를 가정해 만들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은 행사 주체가 없더라도 이벤트 경비로 대응하는 것이 다릅니다. 위와 같은 연련의 이유들로 인해서 결국 2030 136명을 포함해 총 159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특히 그중 미국 국적의 희생자 2명은 20세 우리 학교 교환학생으로 알려져 학우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결국 박희영 전 용산구청장은 사고 관련된 논란으로 인해 기소됐습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이를 비롯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허위 공문서 작성 행사 혐의로 최원준 정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직무유기 혐의로, 유승재 전 부구청장과 문인한 전 안전건설교통국장에 대해선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선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기각되긴 하였지만 말이죠. 올해 할로윈에는 이런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더 안전에 유의해야겠습니다. 하마스로 인한 이스라엘 전쟁,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여러 테러, 총격 사건, 흉기 난동 등 내가 안전에 신경 써도 어쩔 수 없는 참극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안전에 더욱 신경 써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사고는 예방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23년, 안타까운 소식이 더 들려오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알쓸시라 진행자 지민주, 디렉터 양재웅, 엔지니어 백다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UBS